보지 마. 그런 미소는 어디서 배운 거야? 갑자기 온 것 같아. 왠지 어리버리네. 뻔한 걸 자꾸 말해 뭐해. 뻔한 걸 자꾸 말해 뭐해. 뻔한 걸 자꾸 말해 뭐해. 내 맘은 그래. 뻔한 걸 자꾸 말해 뭐해. 얼굴에 딱 서 있는데 왜 괜히 부러지고 그래. 예뻐 죽겠네. 빛나는 사이을 느끼려 하지마. 다른 이들과의 차이를 네가 뻔해 보이는 애들과의 조인을 원치 않아. 그냥 좁혀 너와 나의 사이를 하이로 하이를 느껴 하늘의 다이브. 언제나 그랬듯이 난 침대의 바이브. 나날이 너 위에 살아 모든 걸 줄게 다 담아. 너와 대한 둘이라면 어딜 가든 할리우. 귀찮게 적당히 반짝이는 게 이상하게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네. 네 손가락에 닿기 원보던가 어설프게 치더라 딱 맞아. 하필이면 왜 또 내 손에 같은 게 있네. 그 쳐다보지 마. 뭐가 궁금한 거야. 그런 목소린 어떻게 낸 거야. 갑자기 좋은 것 같아. 너 때문에 지겠네. 뻔한 걸 자꾸 말해 뭐해. 뻔한 걸 자꾸 말해 뭐해. 뻔한 걸 자꾸 뭐라 뭐해. 내 맘은 그래. 모든 것 태워버려. 너 위에 나는 다이런 내게 중독된 또 깊숙인 퍼진 바이런. 누가 나 살려 거짓말은 못 감춰. That's right 너 때문에 숨 막혀. 그렇게 쳐다보지 마. 자꾸 물어보지 마. 그런 미소는 어디서 배운 거야. 갑자기 더운 것 같아. 왠지 열이 오르네.